미국 사회에서 유익한 전략적 선택은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라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 미 국방장관 페리가 어느 한 강연에서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조선의 핵무기의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이전 대통령 레이건의 특별보좌관은 미국은 핵보유국인 조선의 현실을 똑바로 보고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보회사 아시아태평양 전략분석 책임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미국은 우선 조선의 핵보유에 대한 인정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으며, 전 미 국무성 차관보 로버트 갈루치를 비롯한 전직 관리들은 새 행정부가 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의 길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미사일 방위체계 전문가는 미국이 미사일 방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탄품을 들이고 있지만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였으며, 케이터 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조선반도에서 발을 빼는 것이 미국에 유익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AP통신, CNN 방송을 비롯한 주요 언론들도 조선의 핵무기는 거래 대상이 아니라고 하면서 트럼프는 현실을 바라보고 리성적으로 사고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